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제종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 통일자전거 행진 참가자들이 4일 전체 조선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호소문은 14선언 발표 9덜스를 맞으며 연속회의 중국지역준비위원회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자전거 행진을 진행했으나 행진은 판문점을 넘어 남역당해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하나의 강토에서 한 핏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이 아직까지도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갈라진 민족으로 남아있고 대결과 전쟁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있는 것은 실로 민족의 커다란 수치라고 호소문은 지적했습니다. 호소문은 전민족적인 통일 대휘합을 기어이 성사시켜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며 전체 조선 동포들은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폭높이 추켜들고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북과 남 해외 전체 조선 민족이 떨쳐 일어나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삼천리 강토 후에 영원한 평화의 푸른 하늘을 펼쳐나가며 북과 남 해외 전체 조선 동포들은 현 남조선 당국의 극악한 동족 대결 정책을 결사 반대에 나설 때 대해서 호소문은 지적했습니다.